수체의 핵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지해서 최근 이탈리아 변증법적 유물론 무신론자들의 조직과 자주와 주권을 위한 선군사상위원구 이탈리아 위원회가 공동 성명을, 이스파냐의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와 도이출란드 반제연단이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한편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을 지지해서 최근 베닌 사회주의당 위원장과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은 각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